반짝반짝 눈빛이 좋아 소금소금 말투가 좋아 식사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당신을 알고 싶어요 어색한 당신 어렵겠지만 인연 한번 맺읍시다 열려라 차 함께 열려라 차 함께 당신의 마음 활짝 열려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